캐나다 코스 41회 1부 시작하겠는데요. 시작 전에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방송으로 넣을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 3분까지 저희가 녹음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요즘에 뭐 한국 얘기, 이제 정치 얘기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한국은 뭐 대선 국면이라 그렇다 치고 제가 해외 팟캐스트에서 특히 이게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 팟캐스트를 가만히 보면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워낙 또깔 얘기도 많고 할 얘기도 많으니 그 정치 얘기가 많은데 저희 캐나다 부스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정부가 정말 막 트럼프나 뭐 이건 좀 엽기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이제 할 얘기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너무나 뭐 정치 쪽의 얘기는 사실 캐나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주변국들의 이제 관심국들의 정세가 너무나 여기는 정치적인 이슈가 별로 없나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해도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자체가 뭐 하도 뭐그 내놓는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 직접 스스로 하는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그게 이제 국제사회 분쟁을 일으킬 만한 또 이렇게 파장을 주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요새 미국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또뭐 시리아에 또 이제 폭격도 하고, 예, 또. 근데 이제 그 나라보다 더 시끄러운 게 한국 같아요. 예. 한국은 지금 뭐, 제가 볼때 엉망인 것 같아요. 뭐, 여기 지금, 여기 살고 있어서 체감 자체가 사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체감이 다 없어요. 저도 이제 한국 살때 이런 이슈들이 이제 한국에 내재하고 있었지만은 그거 자체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적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방학 이제 뭐 이게 오랜만에 이제 만났어요. 얘기를 하다가 한국 시끄럽다 아니야. 그래서 예,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슈 그다음에 이제 좀뭐 군사적인 위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럽다. 뭐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느끼는 위험은 굉장히 커요. 너희 나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늘 이런 그러죠.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에선 왜냐면, 그런데 한국에선 평온하고. 왜냐면은, 여기는 사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어떤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당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분쟁 지역이 아니니까는. 한국은 분쟁 지역 아닙니까? 수시로 나타나거든요, 수시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샌드백이거든요. 북한이 한번 치기도 하고, 뭐, 중국이 한번 치기도 하고, 일본이 치고, 미국이 치고,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막, 거의 마신창이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하도 이제, 하도 달리게 됐죠. 하도 맞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뭐, 누가 몇대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사실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 실제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지금 느끼냐, 위협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한국 사람, 한국은 되게 평온해. 왜 그러냐 하면은, 맨날 이런 식으로 지내와서 우리는 되게 일상화됐어,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의아해하죠. 왜냐면 이제 뭐 전쟁 날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금. 예. 저도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런 비슷한 상황을 느껴요. 한국에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못 느꼈는데, 이거, 약간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오히려, 예, 제가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느끼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달라. 매번 이제 뭐 일이 터질 때마다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 달라 그랬는데, 좀 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조금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좀 느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더 강도 있게 느껴지기도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트럼프 되기 전부터 그랬거든요. 이 트럼프가 되기 전에 어떤 우리나라가 갖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위협들, 이런 것들이, 아예 맨날 그렇지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트럼프가 되기 직전부터 트럼프가 되면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역시 아니야 다를까? 지금 방향이 좀 선회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 트럼프 임기 집권 중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한 번은 분명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큰 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은 전혀 말을 안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패를 알아요. 너네들이 맨날 뻥카 날린다는 거. 넌 맨날 입으로 하는 거잖아. 우리랑 전쟁하겠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그래도 네가 전쟁 못하는 거 알잖아. 이걸 이미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은요. 기관차 폭주하듯이 계속 가는 거죠. 왜? 니네가 결론적으로 궁극에는 우리한테 뭔가를 못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는 순간 우리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잃게 된다. 왜냐면 전쟁하게 되면 사실 북한이 잃을 건 많진 않아요. 어차피. 왜? 원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데 결국 그 미국이랑 북한이 붙던 간에 뭐 둘이 연합해서 붙던 간에 잃는 건 누가 잃냐? 한국이 다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한국은 어차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독립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예. 뭐 다 저기 미국의 수렴 청장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미국이 전쟁하자 그러면은 반대 안 된다 하지만은 결국은 할 거예요. 왜? 항상 그래 왔듯이. 미국이 목 조르면은 뭐 끌려가듯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 똑같이 아마 갈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게 북한이랑 독자적인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핵무장을 해야 돼요, 빨리.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 뭐라 그러면은 우리도 개소리 하지 마. 한번 하자. 미국 도움 없이.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못 지키는데 무슨 바람권이 있겠습니까? 맨날 끌려다니는 거지. 네. 아니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아 진짜 제가 볼 때 뭐 지금 뭐 저기 핵 실험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핵 실험을 했을 때 요번이 아마 제가 보던 분기점 같아요. 핵 실험을 했는데, 해서, 지금 뭐, 발사체 시험 같은 거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넘어, 미국 본토까지 날리는 지금 자꾸 이런,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됐을 때, 만일, 정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 왜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 미사일, 그 사정거리가 자기 영토 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 뭐 어차피 죽어도 한국이 죽는 거지 우리가 죽는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지만은 우리까지 이제 들어오네 이러면은요 한국의 국민이 몇백만이 죽든 미국 사람 미국 그 정치인들이 신경을 쓸까요? 지네 나라 지금 국민 죽는 거 한 사람의 미국 국민이 죽어도 헬기를 띄우고 별짓을 다 하는 국가인데 지금 그 많은 미국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한국 사람 때문에 걔네들이 뭐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위안은 전 보장이 없다고 봐요. 그때는 뭐 과감하게 하겠죠. 근데 그 기간이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지금 트럼프 정권 내에서 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트럼프 지금 뭐 4년 안에는 항상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죠. 오늘 밤 당장이라도 이번에 그 시리아 문제 보고 나서 더 확고해졌어요. 그런 생각이 말씀하신 그 부분 이게 적어도 오바마가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냥 일단 한국은 그냥 기본적으로 동맹국이니까라는 그냥 그 베이스로 깔고서 그렇게 계속 갔었죠. 근데 이제는 그 기본에 깔려있는 그것마저 이제 없어지고 트럼프는 철저히 계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 같아서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동맹이든 뭐든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말 그대로 미국이 우선이 최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거기에 반하는 그 무엇도 그 동맹이고 뭐고 이제 그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번에 시리아에 토마호크 한뭐 50발인가 뭐 투하했다고 하는데 집권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트럼프가 칭찬을 들은 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도 항모가 지금 들어와 네, 지금 왔다가는 항모가 예. 지금 들어 이미 하나 뜯고 지금 두 대가 동시에 그 지금 중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또한대또 보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 충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기가 다 이제 선거 때 맞춰서 역시 부품 뭐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던 그런 일이 황교안이 뭐 그런 쪽으로는 또 거의 뭐 달인에 가까우니까 뭐 가만히 뭐 있을 사람도 아니고 선거에 어떻게든지 영향을 주려고 하긴 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 때만 해도 이 북한에서 불바다 발언을 1년에 한 서너 번 시켰어요. 그래서 몇번할 때는 막 사재기 많이 했거든요. 저 기억이 나요. 그때 물 사고, 라면 사고, 뭐 사고. 근데 그게 1년에 한 서너 번씩 계속 매년 그럼요. 네. 되니까, 야식선언이 그다음부터는, 예. 지났네. 그래서 오히려, 그때 이제 고모가 캐나다에 사셨으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한국에서. 근데 외국에 계신 친지분들께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야, 뉴스 보니까 심상치 않다. 정작 한국 뉴스에서는 그냥 대강대강 그냥 수박 겉핥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다음에도 그 이웃 분께서 이 어지러운 이 남한의 뭐 정세나 이제 이런 약간 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시면 차라리 북에서 왔다 우리는 평온한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북에서 왔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저 말고도 그 다른 그 우리 옆집 할머니 말고도 다른 이제 캐네디언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글쎄 이게 저는 한번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너 레피지 신청하면 돼. 이런 거로 되게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 그 자국에서 뭐 소요 사태가 벌어지거나 전쟁이 벌어져서 레퓨지가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되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데 그 이미 수백만 명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레퓨지가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예? 레퓨지 신청을 하는 상황이 실현되기를 이게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천인공노할 상상이거든요. 상상만 해도 예? 그런 거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정서적으로 좀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예. 이게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뭐 그런 거는 예,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만큼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실제 위험을 실제로 다가오는 위험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예. 이제, 자꾸 이제 어떤 위협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걸 시시각각 빨리빨리 느껴야지 뭔가 다른 액션을 취할 텐데, 이제 그런 감각을 상실한 거죠. 상실해서 진짜 다가오는 위협을 우리가 일어나야지 우리 뭐 발이 하나 잘리든지 손이 하나 잘려야만이 그때 이제 느끼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제 북한의 위협에 가장 공포에 질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그 평화의 댐 이 왜 필요한지 그 방송에서 설명하는데 북한에서 물을 흘리면 막 서울에 뭐 이만큼이 잠긴다 하면서 모형으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 저는 당연히 기억하고요. 네. 저는 그 평화의 댐보다도 네. 실제로 제가 좀 위협을 느꼈던 거는 뭐냐면 네. 언제냐면은 이응평이가 예예 네, 맞아요. 그 네. 미국이 몰고 왔을 때 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82년인가 뭐 그때 예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예. 네 맞아요 초등학교 때인데 그게 정말 사이렌이 윙 울리면서 이 뭐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막 그 예 이 저녁에 정말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게 다 확성기로 탁 들리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들이 쭉 막 상공에서 쫙 뜨고 네. 막 예 진짜 오 이거 뭐가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예, 그, 이게 뭐 전쟁 나는구나, 라는 생각 했던 기억이 지금도 네. 선명하거든요. 근데 실제 전쟁은 그게 아니죠. 정말 진짜 뭐, 불마다 피바다죠, 정말. 예. 그렇죠. 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워낙 이 정세가 어지러워서요. 이거는, 이 캐나다 정치 얘기가 이슈가 되려면, 제가 봐서는요, 이 미남 총리가 정말 나는 게이다 하면서 커밍아웃을 해도 별 화제가 안 될 것 같은 지금 네, 그럼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네, 그럼요. 여기는 뭐 제가 보도 뭐 트루더가 빨개 먹고 다녀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네.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뭘 뭔가 온갖 MB 같은 악행을 일삼고 뭐 횡령을 하고 뭐 하고 나라를 망쳐놔도 이건 뭐 정말 세 발의 피처럼 느껴질 만큼 너무나 좀 혼돈의 시대가 왔는데, 이제 뭐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게, 저는 하여튼, 그, 갑갑해요. 예, 네, 갑갑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자라는, 지금, 뭐, 청년들, 그 다음에 자라는 세대들, 이거, 이제 이 한국이, 이 사면초가 있는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뚫고 나갈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네. 뭐 모르겠어요. 뭐 5월 9일 지나서 좀 잠잠이 들지 아니면 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질지. 저는 기본적으로 혼란은 가중될 거라고 보죠. 예, 왜냐면은 누가 되든 간에 혼란은요. 예. 뭐 야권이 잡아도 뭐 중도 뭐 보수가 잡건 네. 보수가 잡건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각자 나름 다 그 국민들 성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일단 팽배해 있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지금 부패가 뭐 산더미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글쎄 뭐 보수가 되면 뭐 지네들 거니까 가리겠죠. 예. 그렇지만 국민들은 아마 더 힘들어지겠죠. 삶이. 네. 예. 뭐 또 이제 그 이번에 뭐 소위 뭐 좌성향의 뭐 이제 그 단체들이 뭐 정당이 이제 권력을 잡아도 또 뭐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할 일도 많거든요. 네. 예. 뭐 그래서 또 시끄러운 거고요. 뭐 이래나 저래나 저는 이제 시끄럽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적폐 청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 사회가 깨끗해야 되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청산돼야 될 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뭐 한쪽이 들었으면 아예 안 할 거고 한쪽이 들었으면 할 거고.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그거는 원래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가야 할 몫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강한 국가, 예, 부강한 국민을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우선이거든요. 그런 거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아무튼 그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그분이 돼서 단기국이니 일베니 뭐 박사모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광장에 막 몰려나와서 막 만세 부르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생각만 하면 뭐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분들 이 민우 후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뭐, 사람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항상 뭐이그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뭐 애착, 뭐또 애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본적인 생존권을, 국민의 생존권을 권리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면요, 저는 국가에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무너뜨리든지. 예. 우리 맹자가 얘기했듯이, 예. 잘못된 정권을 무너뜨리는 거는 뭐 당연하다는 게 이제 맹자의 이제 사상이니까는. 예. 뭐 역성혁명을 해서라든지 없든지 아니면요, 떠나든지 하면 돼요. 제가 중이 절실이면 중이 절을 떠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든지 떠나든지예요, 저는 제가 볼 때. 뭐, 그냥 그 안에서 그럭저럭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택 자체가. 내가 뭐, 저는 이제 뭐, 없는 쪽보다는 떠나자라는 쪽이거든요. 왜냐면, 떠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렇게 그냥 기득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뭐, 남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기가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 사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으라는 얘기죠, 그냥. 그 지옥 같은, 예. 지옥이라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악의 나태만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 빠져나오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그랬지. 뭐, 그게 캐나다가 됐던, 미국 잘안 받아준다니까 미국 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캐나다도 좀 짜증나요, 사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 텐데. 여하튼 뭔가 살 길을 좀 밖에서 찾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 답이 없거든요. 매주 뭐 이렇게 저희가 모국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모국적은 아니에요, 사실. 국가에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국가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을 걱정하지. 예. 거기서 사는 국민이, 왜냐면,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예. 지금 뭐, 이전에, 국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국민이 제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 보고 국리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국가, 사실 국가라는 게 우리 흔히 국가 권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못하라고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거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알아서 그냥 잘 사시라고 하고, 정말 보통의 삶, 건전한 삶, 평이한 삶 이런 거를 기본적인 어떤 모토로 삼으신 분들은 한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되지 않나, 밖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민을 권장하는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수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자꾸 소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왠지 저게 많을 것 그거를 같은데. 뭐, 지금 이주공사처럼 돈 받아서 뭐, 그런 영리적인 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어떤 보면 이래요. 대부분 이주공사들이 뭐 미국, 뭐 영, 뭐 어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 국가들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뭐냐면, 어우, 전 세계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좀 치안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사실 뭐꼭 언어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사람 사는데 맨날 이렇게 매일매일 이슈가 많고, 그렇게. 예,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뭐 북한 이런 얘기는요, 여기 뭐 50년 이제 살았지만은, 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놈의 그 북한 얘기하면서 계속 듣는 거야, 제가요. 이제는요, 네.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내가 왜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론 더한 걸 겪는 사람들도 있죠. 네. 예, 뭐 우리 아까도 했지만 시리아 뭐 좀 예, 그런 거 말고 사람은 항상 더 이렇게 좀 발전되고 좋은 걸 지향하니까 이거 그래도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하고 또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그게 이미 결여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네.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결혼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인지를 하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한마디 하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또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계속 어떤 불안을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나 불안 지수가 되게 높아요. 한국은. 네. 그런 것들로부터 아주 그냥 평이한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네. 전쟁 얘기 안 나오고 뭐 맨날 뭐 미사일 얘기 안 나오고 예. 그다음에 부정부패 얘기 좀 안 나오고 누가 해먹었다 대통령 뭐 또 깜빵 갔다 이런 얘기 좀 안 들으면서 아주 좀 평이한 나라에 살고 싶다는 거죠. 뭐 이민이라는 게 뭐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 생소한 곳에 가서 좀 정착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의 평화를 그것만이라도 내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누릴 수 있다면 네. 그거는 네, 뭐 그리고 요즘 뭐 정착하기 뭐 쉽고 어렵고 그게 어딨습니까? 네. 한국 사람들 없는데도 없고 어딜 가나 다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으로 떠나서도 그 모국 소식이며 뭐 이런 것들 계속 접하면서 뭐 거기서 살면서 그 느꼈던 그런 뭐 부담과 스트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또 완전히 또 끊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몸이 외국에 나와 있다고 해서 늘 관심 있게 또 지켜봐야 되고 또 답답하고 또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또 모국 소식 접하면서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좀 뭐 토론토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처럼 좀 확 트이고 하늘 그냥 막 무한한 하늘이 보이고 광활한 그 녹지에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정화되는 좀 그런 게 있어서요. 뭐 좀 말씀하신 대로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네. 떠나는 거 뭐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자기가 뭐 나서서 어떻게 뭐 뜯어 고칠 것도 아니고 네, 고칠 네. 수가 없어요. 뭐 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역성혁명이라는 게 성공하면은 그게 혁명이 되지만은 네. 뭐 실패한 혁명이 되면 사실 뭐 진짜 뭐 그 뒷감당은 말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이야 네. 조용히 떠나면 되는 거죠. 네. 아 저도 제 힘으로 그렇게 뭐 뜯어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은 그냥 모국에 좀 어지러운 상황은 신경을 좀 끊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네. 또 궁금해서 또 간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찾아서 보게 되고 아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계속 우울하고요. 좀 분위기 좀 바꿨어요. 저는 어제 매년 봄마다 좀 저희가 매번 그 찾는 곳이 있는데 제 지난 방송에서 봄에 가면 그러니까 다녀오면 좋을 만한 곳 중에서 그 런던 인근의 스트랩퍼드에 대해서 스트랩퍼드에 들었는데 저희가 다녀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는 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아기자기한 동네. 네. 섹스피어로 유명한 동네. 예예. 예. 거기가 뭐 그 사람도 꽤 많고요. 보니까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 타이밍을 못 맞추는지 거기 가면 그 강이 있는데, 제가 몇년 전에 거기서 오리보트를 탔어요. 오리한테 줄수 있는 모이도 팔고 하니까 이제 그 오리보트 타고 다니면서 이제 모이 뿌려주는 거거든요. 애들하고 타면 되게 재밌는데, 그 작년에 갔을 때도 없어서 우리가 너무 일찍 왔나? 좀몇주 늦게 좀 가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이게 5월에 있는지. 아무튼 거기 가시면요, 되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되게 허름해요. 조그맣고 바글바글해요, 사람이. 이 아이스크림도 맛이 달고 되게 진하고, 이게 역사 전통이 있는 곳이라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진이나 뭐 50년대 그 가게 모습이 어땠다 나오는데 항상 들리거든요. 거기 가면, 뭐 스트레퍼드에 가면 그거 뭐 찾으시기가 어렵진 않아요. 거기 강변에 공공 그 주차장에 한 곳이 있는데 좀 작아요. 근데 주말이니까 또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차 세우고 나오면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거긴 제가 진짜 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거기 바람 잘 쐬고 왔습니다, 저희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야 주말에 뭐 학교 가니까는 아, 맞아. 뭐 다른 게할게 없고 뭐 저기 집사람 이제 친구 와서 그냥 바베큐 구워 먹고 놀았습니다. 그냥 그거 외에는 특별한 주말 오히려 저희는 주말에 학교 가니까 할게 없고 또 이제 주중에는 애들이 학교 가니까 또 이제 뭐 저도 할게 없고 또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번 주말에 저는 이제 이번 학기가 마쳐지거든요. 이제 시험이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6과목이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이번 주중에는 시험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한 번은 보고 가야 될것 같아서 공부를 조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뭐 A 플러스 기대해도 아닙니다. 괜찮겠습니까? 지난 학기는 뭐 운이 좋아서 다뭐 A 플러스 맞았는데 이번 학기는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이게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두 학기를 연속.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 학기에 비해서 공부는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공부를 안 했죠. 정말 시험 때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번 학기를 지금 끌고 왔는데 공부를 아예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더 하기 싫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보자라는 우리 나이에 이제 좀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겠냐 뭐 이렇게 그냥 하고 실습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실습이 중요하니까 어차피 실습은 잘합니다. 실습은 뭐 누구보다도 제가 젊은 친구들보다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죠. 손기술이 또 그래서 좋아서. 그건 이제 어차피 집 짓는 거니까는 뭐 법과목 이런 거 있거든요. 영어, 라이팅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갭입니다. 갭이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냥 대충 보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 뭐 드로잉이라 뭐 이렇게 설계 도면 그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괜찮아요. 뭐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영어나 뭐 법은 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이제 점수 그냥 저기 통과하는 수준에서 그냥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아마 그래서 이걸 뭐 2부에서 얘기해야 되나 뭐 지금 얘기해야 되나 2부에서 모르겠네. 하죠. 저희가 2부에서 그 할까요? 되게 지금 뭐 저는 제가 지금 신분의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그 권에가서 한번 뭐 일단 얘기를 할 텐데 그건 2부에서 뭐 일단 1부 들으신 분들한테 뭐 예고 뭐 잠깐 하죠. 뭐 제가 영주권 관련된 거 이제 직업 잡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 사례라든지 제 얘기를 지금 그 2부에서 좀, 뭐, 2부 대부분 시간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캐나다 이민을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우려의 말씀이라든지 참고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아마 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연일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해서 소식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희망적인 소식도, 뭐, 점수가 계속, 뭐, 낮아지고, 뭐, 오는 사람이 너무 늘어나고, 뭐, 계속 뭐,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들리긴 하는데, 또 막상 또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저런 뜻밖의 문제들로, 예, 또 발목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가 인구가 지금 2016년 구글 쳐보면 3600, 뭐, 50만인가, 20만인가, 그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 나라에 약한 1.4배 정도 많은 거죠. 예, 1.4배 정도. 뭐, 땅덩어리는 남한의 100배입니다. 캐나다가 남북한 합쳐서 50배고요. 남한의 100배니까 뭐 어마어마하지. 사실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토가 이제 넓은 국가고, 여기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저평가 받았던 지역 있죠. 저쪽 이제 뉴콘이라든지 너던 테리토리 쪽에, 이런 쪽이 지금 이제 자꾸 동토화됐던 것들이 자꾸 녹아내리면서 이제 새로운 자원 개발에 할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농사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사실 생산 가능 그 영토가 확장되는 국가예요, 이게 캐나다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영토가 넓은 거, 옛날에 그냥 넓었는데 불모지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땅들이 지금 이제 쓸모 있는 땅들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토가 사실 이제 아주 그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은 저는 사실 뭐 별로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썩그 좋은 나라라고 안 보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자원이라든지 영토의 쓸모, 이런 것들이 워낙 부각이 더 앞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같이 이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고, 뭐, 별볼일 없이 보여도, 잘 버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상쇄되면서, 그 나라에 뭐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뭐 여기 와서 뭐 직업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아침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여기서도 먹힐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쪽에, 저희 집 건너편 쪽에 이제, 다른 한국 분이 사세요. 예, 한국 분이 이분 오신 지한 15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물론 시민권자시고, 근데 이분이 그 비행사세요. 근데 취업은 중국에서 하셨어요. 또 이제 뭐 비행사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중국으로 이제 취업을 나가셔서 중국에 있는 저가항공사 아마 취업 그 비행을 하시나 봐요. 비행사가 이제 좋은 게 나이가 있더라도, 왜냐면 이제 대부분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이 기름밥 먹는 직업 같은 경우라든지 노동 강도가 좀 강해지는 것들, 직업군은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임금이 올라가고, 이게 연륜이 생겨가지고, 이게 굉장히 대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첨단 쪽은 굉장히 그렇죠. 수명이 짧거든요. 예, 첨단은. 근데 비행기도 결국 제가 보니까 기름밥 먹는 수준의 직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대우도 좋아지고. 예. 왜냐면 노련해지니까 대처 능력도 뛰어나지죠. 아무래도 노련하다 보니까. 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 나이가 이제 뭐50몇 정도 되셨는데 하여튼 취업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농담 반 진담서라, 여기 재미없어요. 뭐할 것도 없고. 뭐 제가 그랬더니, 비행기를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배운다는 걸뭐 들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기 런던 요쪽 공항 근처에 그 비행 학 교습 학교가 있대요. 그 항공학교가. 거기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면 된대요. 예, 그러면 이제 면장을 받는 거죠. 네. 예, 일정 시간을 타면 면장을 받으니까 이제 그 그냥 자가용 비행기를 몰다가 조금 시간이 더 차면 뭐 상업용 비행기도 이제 몰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나 봐요. 우리나라 면장 기준이 250시간인가 봐요. 네. 25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탄 사람한테 면장을 주나 봐요. 여기가 기준인지 어떻게 보이지? 어쨌든 취업이 가능하지는 최소 그 단위가 250시간이더라고요. 네. 비행기를 250시간, 물어보면. 그래서 여기서 기름값이 싸니까는 비행기 한번 뛰었다 내려와더라도 얼마 돈안 든다. 네. 그래서 뭐 라이센스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겠냐 뭐 얘기를 해서 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 마침 기사가 떴어요. 요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직을 비행사로 하는 경우가 이제 좀 인기가 네, 있다. 저 오늘 뭐 얘기 봤어요, 그거. 예, 그거 보셨어요? 예. 예. 보면서 뭐 저가 항공사는 뭐 250시간, 뭐 중급은 뭐 500시간, 뭐 대한항공은 뭐 1000시간 이상 그 5당 그 시간별로 그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 기사를 쭉 나왔었는데 저가항공사가 워낙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특히 뭐 중국 여기도 많이 있고 사실 북유럽에도 많고 동남아시아에도 사실 많거든요. 영어 잘하면은 취업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취업하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 어디를 가든. 이게 왜냐면 이제 비행기를 모는 거는 국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예, 취업에 있어서 영어 능력이 되고 비행기를 몰수 있으면은 취업하는 거는 그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자가용 아니면 소형 항공기 뭐 중국에서 얼마 전에 뭐 3억 얼마짜리 개인 뭐 자가용 뭐죠? 자가용 항공기? 예,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상당히 그 조금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처럼, 예, 아주 이제 고가의 택시처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올 테고 그래서 이런 항공 쪽 분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쪽 북미 쪽에 와서 지금 면장을 많이 취득해 간다라는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일일은 뭐 한국의 대기업 다니다가 뭐 벌어둔 돈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다그 면장 따는 데 쓴다. 대체 뭐 적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나 봐요. 예, 250시간을 타고 8개월간 이런 교육을 받고 250시간 비행기를 타면은 손에 이제 상업용 비행기를 몰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진답니다. 예, 취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비용이 하여튼 뭐 생활비랑 이런 거 합쳐가지고 1억 정도 든다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번 타는데 17만 원 정도 일 얘기하더라고요. 17만 원이면 250시간 시간당 따지면은 뭐 20만 원을 잡아도 그게 5천만 원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제 저 비행사신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17만 원은 아니었어요. 여기 더 쌉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4천만 원 사이, 캐나다 같은 경우, 면장 따는데, 그 정도 시간이 정도 되면은, 이게, 비행사, 자격 취득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그 기사에서 보니까 헤드라인에 홍준표 아, 아들도 예, 홍준표 아들도 저는 그 헤드라인 보고서 내용은 안 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떡하니 있는 거 보고서 아 이건 뭐 솔깃하지만 아 그래도 별로 클릭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헤드라인만 봤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조종사도 그렇고 정비 그쪽으로도 정비, 예. 되게 예 왜냐면 유망 비행기가 것 많이 같다. 뜨니까 장애 정비는 있고, 이 런던이, 그래도 이 캐나다에서 이 비행 쪽과 관련돼서는 유명한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몇 년에 에어쇼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여기 왜냐면 이제 펜쇼에 분명히 항공 관련된 학과들이 지금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런던의 공장, 런던에 몇개 비행기 공장이 있거든요. 예,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단 비행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행장 확충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비행 관련된 이런 산업 자체가 이쪽에 이제 많이 그 수용이 될 거로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이제 계획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항공 쪽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공중에서 떠다니는 쪽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그 이동 수단 자체가 이제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하면 이제 좀 미래 그 지향적인 그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뭐 비행기와 관련돼서는 뭐 조종사도 있을 것이고 승무원도 있을 것이고 관제탑 인력들 정비 그 관련돼서 굉장히 또어뭐갈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요. 예, 그거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제 지인이 캐나다에서 그 작은 회사, 작은 비행기 회사에서 부사장인가 그렇게 몇년전 일인데, 연봉이 10만 불이다. 라고 해서, 우와 했었는데, 근데, 세금으로 4만 불을 떼고, 예. 그러니까, 뭐, 한탄을 하더라고. 10만 불 벌면 뭐 하냐, 이거죠? 그 거의 제가 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니까. 지금 세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제가 아는 그 후배 중에서 토론토 대학 이제 교수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월급이 다 공개가 돼요. 교수 월급이요. 왜냐면 국가에서 다 이제 국립 여기 이제 국가가 다 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교수 월급을 인터넷에 다 공개해요. 그래서 이름만 치면요 어느 교수가 얼마 받는지 다 알아요. 근데 봤는데 연봉이 한 11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교수 월급인데. 근데 실수령액이 한 달에 6천 불 약간 넘습니다. 그 얘기인 건 뭐냐면 그럼 간단히 계산해서 11만 한 2천 불 받으니까 정확하게는 4만 불이 세금으로 나가요. 맞아요. 예, 4만 불이 세금으로 나가서 6,200불, 200불 정도가 실질 받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가 볼 때는 6,200불 하면은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 간단하게 그냥 한국 원화로 계산을 해보면은 뭐 600만 원이 아니고 한 50만 원돈 정도밖에는 안 되는 돈이거든요. 550만 원 돈밖에 안 되고 이게 쓰임새가 여기는 많죠. 왜냐면 가령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집이 있거든요. 집이 세금이 한 8천 불씩 나갑니다. 1년에. 예. 그러니까 6,200불 중에 일단 한 달치는요. 한 달치 이상이 그냥 집과 관련된 프로퍼티 세금으로 나가요. 게다가 모기지도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도 또 할부로 해요. 보통 여기 다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 저것 빼고 나면요. 실제로 가용, 그러니까 디스포저블한 그 머니는 얼마 안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메인테너스 하는 이런 비용들이 소소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은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참 계륵인 게 뭐냐면 집을 갖고 있기도 애매하고 안 갖고 있기도 애매한 게또안 갖고 있으면 또 렌트비가 나가거든요. 렌트비가 또 계산해 보면요, 렌트비가 또 상당해요. 네, 렌트비를 거꾸로 역산해 보면은 또 집을 안 갖고 있는 것만 또 못해요. 또그 비용 내는 걸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코스트가 비싸요. 이게 참 어렵죠. 한국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이제 세금이 부분이 싸기 때문에 이제 그 집을 깔고 있는 거에 관련된 세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대신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는 대신 저건 낮더라고요. 그 집을 처분했을 때,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했을 때 따르는 그 세금은 적더라고요. 대신 한국은 높죠. 한꺼번에 나중에 이제 많이 걷어가겠다. 근데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동남아 신고가 뭐냐면 보유세도 올리고 뭐 처벌에 관해서도 그냥 냅두고 보유세만 올리겠다. 아주 날강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양쪽에다 다가서 하겠다는 거죠. 고유의 네. 세금을. 여하튼 그 이런 그 주택과 관련돼서 이런 비용도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비용이 워낙 많이 있어서 뭐 고소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무색하죠. 뭐 연봉 많이 받는다고 해서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주, 예. 여기서는. 예. 아, 네. 그러면 뭐 지난주 뉴스 몇건좀 소개해드리고 2부 마무리 짓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연방 이민부가 6월 6일부터 시민권 영주권자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가산점을 주는 급행 이민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의 18세 이상 형제 자매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15점을 추가로 15점 받는다고 크죠. 합니다. 예. 그리고 주 신청자의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더라도 같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고요. 또 언어, 이제 불어, 구사력이 있으면 또 추가 점수를 받는다는데, 글쎄 뭐 이런 분들 영어도 아니고 불어 능력자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러워요. 예. 그리고 뭐 급행이민 최저 합격 점수가 또 최저치를 또 기록했네요. 총점 1200점 중에 431. 431이요? 예. 오, 와. 많이 떨어졌네요. 작년 연말에 이게 470점 정도 떨어졌었는데 이게 더 떨어져서 430점이 됐네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튼 뭐 영주권 이제 신청 자격을 받은 합격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0%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리고 이 현대 기아차가 지금 캐나다에서 11만 대 정도 리콜을 합니다. 이게 뭐 세타 2 엔진 결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확인해 보시고 이제 현대나 기아차 이제 모시는 분들 리콜 대상인 차종 소유하고 계시면 리콜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가 이제 캐나다랑 손을 잡고 이제 2026년 월드컵 개최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2030년에는 한중일이 손을 잡고서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전 월드컵이 되겠네요. 이제는 이게 트렌드인가 이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워낙 부담이기도 하고 낭비잖아요, 사실 그쵸, 이거. 그쵸. 근데 이제 캐나다는 이제 미국, 멕시코랑 같이 신청을 한다고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한중일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이 이제 할 만한 나라들은 한 번씩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죠. 예. 글쎄요 캐나다에서 월드컵이 안 열렸던 것 같은데 올림픽은 열렸지만요 그래도 단독 개최 한번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그게 또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또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캐나다인이 가장 호의적으로 대하는 종교는 기독교 이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로 나타났습니다. 호감도가 68%나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유대교 이런 순인데 이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가 자녀가 만약 자기 종교와 다른 특정 종교인과 결혼하겠다고 할때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에서 3명 중 1명 꼴로 이슬람교도와의 혼인에 반대했습니다. 이건 뭐전 세계에 다뭐 비슷한 추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기독교 반대율은 4%에 불과했네요. 그리고 이거 어제 이 소식 들어왔는데 밴쿠버 인근 이제 하비산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맞습니다. 한국인 등산객 5명이 숨졌다고 오늘,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다섯 명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네네. 다섯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더라고요. 아, 그 중에 한 명이요? 한 명이. 예. 어. 확인된 게 이제. 눈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한, 예. 대한민국 국적자라고 예, 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등산을 좀 하시는 분이. 네, 다 그, 등산 경험이 예. 있는 분들이라는데. 예. 뭐, 캐나다까지 와서 등산을 예. 하시다가. 어. 한국인 등산객 한 분이죠. 네, 한 분이 숨진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 하나는 뭐 에드먼턴 그 알버타 에드먼턴 주에 무려 평생 한 번도 당첨되기 힘든 복권에 무려 세 번이나 당첨되는 아 이거는 그냥 너무 부러워서요 소개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그냥 일부.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굉장히 또 중요한, 나름 중요한 주제로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